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최근 주요 국제회의들에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지지와 연대성이 표시된 것과 관련해서 28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지난 17일과 18일 베네수엘라의 마르가리타 섬에서 개발을 위한 평화, 자주권, 연대성의 주제로 진행된 제17차 블룩불가담 국가순회자회의에서는 운동성원국들의 공동의 입장을 반영한 최종 문건과 마르가리타 선언이 채택되었다. 순회자 회의 최종 문건에서는 블룩불가담 운동 성원국들의 자주권과 영토 완정, 독립을 반대하는 침략적인 군사 연습이나 무력 사용 및 위협을 유엔 헌장의 원칙들에 대한 난폭한 위반으로 침략 행위로 반대 규탄하였다. 문건에서는 블룩불가담 운동 성원국들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리 사위의 제재 결의들이 타당한 법률적 근거와 공정성, 정의를 무시한 것과 관련해서 심각한 우려가 표시되고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인 평화적 목적의 우주 개발과 이용을 부정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반대 배격하였다. 이와 함께 인권 문제 취급에서의 정치화, 이중 기준, 선택성을 초래하는 특별 보고자 제도를 반대 배격하는 입장도 명백히 밝혔다. 또한 유엔 총회 제71차 회의 기간에 진행된 77개 집단 상회의에서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일방적 제재를 배격하고 즉시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선언이 발표되었다. 이번 블룩불가담 국가순회자회의 최종 문건 채택과 77개 집단 상회의 선언 발표는 유엔 성원국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백수십 개 나라들이 미국과 주종 세력들이 벌이고 있는 전대미문의 대조선 고립압살 책동을 반대 배격한 것으로 된다. 이것은 열강들의 강권과 전횡으로 국제적 정의가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현 국제정세하에서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정정당당한 입장 표시로 되며 우리 눈의 위협에 대한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의 표시로 된다. 미국과 주종 세력들의 가증되는 핵위협 공갈과 비열한 제재 봉쇄 책동에 맞서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 국제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우리민에게 있어서 국제적 지지와 연대성은 커다란 고무적 힘으로 된다. 우리는 앞으로도 자주화된 새 세계 건설과 진정한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블록불가담 나라들, 발전도상 나라들과의 단결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